마음은 불길처럼 타는데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쳐 지니 그대를 나 혼자만이 다시 없는 사랑 속에 언제까지나 나의 나의 only you, only you can make this change in me. For it's true, you are my destiny. When you hold my hand, I understand the magic that you do. You're my dreams come true, my one and only.